하나님의 말씀에 인간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녕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씀대로 죄로 인해서 죽음이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느끼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과 또 절망과 두려움, 슬픔 이런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 안에는 그 깊은 곳에는 죽음이라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최근에 우한에서 발생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도 막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교회에 예배드리는 숫자가 또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하고 예, 소비가 위축되어져가지고 막 가격이 물건 값들이 막 떨어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경계하고 무서워하는 것일까요? 혹시 그 바이러스로 인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있었는데 변이가 되어서 이 치사율이 높고 사망률이 높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그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죽음이 닥칠까, 죽음이 덮칠까 두려운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세상에 죽음이 얼마나 가깝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도 1월 달 말에 그 CDC에서 보고한 조사들을 보니까 벌써 2019년 겨울에서 1월 달까지 미국에서 독감이 걸린 사람은 몇만 명이 넘어가고 그 중에 8천 명이 지금 독감으로 인한 여러 합병증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 하는 보고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생활 주변에 또 우리의 의식 속에는 이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떠나지 않고 또 굉장한 힘과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 병에 걸렸던 나사로가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17절 보시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의 집이 있던 그리고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마일이 채안 되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또 위로하고 그 가족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왔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장례는 빠르면 한 나흘 아니면 보통은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뭐 열흘, 뭐 12일 이렇게까지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그 여인들을 불러서 곡을 하면서 또 죽음을 애도하고 슬픔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례식장에서 이 장례를 당한 이 가정 가운데 마르다와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온 많은 유대인들에게 또 많은 여인들에게 죽음의 고통과 절망과 그 슬픔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7절에 우리 말씀 다시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와서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애통하는 현장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들에게 더큰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죽음보다 위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병든 것들을 아시고도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외면하시는 것 같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와서 모든 것을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통함도 또 죽음의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그것도 그 모든 것도 또 그들의 연약함도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에도 예수님께서는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다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비통이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분이 나서 씩씩거리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분노하시고 분함을 여러분 느끼셨을까요? 여러분 이 분함은 그들의 좌절로 인한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한 분함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을 지금 절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실체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하고 비통히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지만 또한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눈물은 그냥 한 방울 눈물이 찔끔 나는 게 아니라 왈칵 눈물을 쏟아내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만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에 빼앗기고 또 슬퍼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들의 아픈 마음, 그들의 안타까움을 예수님이 고스란히 먼저 느끼고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다 체휼하시고 먼저 그 모든 고통을 받으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죽음의 현장 가운데 마르다와 또 마리아에게 또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가셔서 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셔서 지금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함께 하시며 여러분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체휼하시며 진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땅과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그 주님이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와서 보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경험하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의 현장에 와서 그냥 보시고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들에게 죽음을 능히 이기는 부활의 능력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동시에 나간 것이 아니라 먼저 마르다가 나가고 나중에 마리아가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1절과 32절 보시면 그들의 고백 중에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에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고 병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은 그들에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또 주님이 기도하시면 무엇이든지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해주실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오빠가 죽은 나사로가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그 믿음을 빼고 나머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24절에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당시 유대인들 안에는 마지막 날이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실 분이라는 것도 알고 여러분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걸 또 알고 믿었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이들에게 없었습니다. 이때 오늘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말씀들을 던져주고 계세요.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첫 번째 부류는 여러분 믿었지만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다 마음에 담고 살죠.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 또 남편, 또 친척, 형제, 혹은 자녀. 예, 이 세상이 빛을 보지 못하고 떠나갔던 자녀들까지. 여러분 주님은 이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어도 살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분들은 그들의 영이 낙원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재림의 때에 그들은 더 이상 지금은 잠시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영이 분리되어서 영혼만 낙원 가운데 있지만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그들은 놀랍도록 새로운 그 부활의 몸, 여러분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아름다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이미 죽은 자들 말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 단지 육체적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 믿어도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죽음이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사망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지만 그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잠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적게 자는 분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이 자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잠을 자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아니하는 또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제 잠시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텐데 그 죽으심으로 그 인생을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죽으심으로 그 죄를 죽이시고 사망의 권세를 죽이시고 파하시고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시 잠을 자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타났으니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사망을 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썩지 아니할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사망 권세, 공중 권세 잡은 그 마귀를 정복하고 그 마귀의 슬아에 그 죽음의 쇠사슬에 매여서 영원히 사망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놓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게 부활과 생명이 있음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샘플로 모델로 이제 잠시 후에 죽었던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땅을 살다가 죽어서 그저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우리 각자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생이 이미 임하여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부지하며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실상은 영원한 죽음과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도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많은 아픔과 슬픔 때로는 죽음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우리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죽음을 능히 이기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장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잠시 잠깐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어제와 오늘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함께 체휼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고 예, 우리가 우리의 육체가 다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거나 혹은 주님이 먼저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보게 될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